not that lasts forever. You only live once. So, live your life, not any other's lives. Take chances and never regret. Never. Never be late to do what you wanna do right now. Because at one point of someday, everything you did will be exactly what you will be. Right?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아버지께 여쭤보고파 당신은 인생을 즐겨라. 왜 당연한 게 당연한 게 됐고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하게 됐어. 왜 나 인생에서 나는 없고 그저 남의 인생들의 사이트 됐어. 이거 진짜 도박도 게임도 아니야. 딱 한 번뿐인 인생 넌 대체 누굴 위해서야. 9살 아니면 10살 때쯤 내 심장은 멈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 꿈은 뭐였지. 진짜 뭐였지.